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진짜 어느 우리가 원하는 높이까지 갈 때까지 변치 않고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걱정인데. 말한 도쿄엘 랩과 현란한 브레이크 댄스. 보통의 음악과 이들의 음악은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. 그러나 제일은 그들의 음악이 진솔한 자기 표현이었음을 강조했다. 제발 희망이 아직 없고 그것이 10대지만 20대들이 가지고 있고 뭐 쉽게 느끼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소자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당신은 70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고요. 진실.